HUBS 대학생활의 묘미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죠. 이제 두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요 맘때 12월을 아늑하게 지내기 위해 커플이 많이 탄생하더라고요. 저도 커플 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요? 일단은 중간고사 준비부터 끝내고 고민해봅시다. 학점의 기회는 단 한 번이니까요. 저와 함께 10월을 같이 시작해봅시다. 실험을 든 어스름, 저는 김이윤입니다. 실험을 든 어스름. 중간고사가 다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남았을 겁니다. 이게 시험이 뭉쳐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녹화하고 한숨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전 후자라 지금 피가 나도록 복습하고 있답니다. 공부하시기 조금 어려우면 저희 헙스에서 공부를 돕는 ASMR도 제공하고 있으니 와서 구경해주세요. 저희 라디오도 꼭 들으시고요. 실험을 든 어스름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시를 선정해 읽어드릴 거예요. 사연을 써서 보내주시면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주어진 걸 오롯이 해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불완전한 모습을 근성으로 극복해내기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저는 피아노를 연습하겠다고 악보를 뽑아서 주구장창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곡이 성시경의 거리에서인데 피아노에 앉으면 이젠 본능적으로 치는 곡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곡은 세 사람이란 곡을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파트가 워낙 좋아서 말이죠. 제가 악보를 보면서 몇몇 음악 용어들을 봤는데요. 저는 다카포의 뜻을 알고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오선지의 DC라고 써져있는 다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중간고사 준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저희 같이 노력해봐요. 지는 목련 아래의 비참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지 말자. 누렇게 말라가는 꽃잎은 저 고요히 흘러내리는 커다란 흰 귀는 너의 작은 죄를 들으려 바닥으로 내려왔다. 타들어가는 목련잎들에서 상한 향이 난다. 물고기 썩는 내염이 풍긴다. 나무 위에서 상해가는 흰 귀들이 너를 괴롭히는 봄. 비릿한 향이 저 적막한 생에 소멸의 궤적이라면 별의 궤적, 사소하고 은밀한 죄의 궤적, 몰락의 궤적, 흰 빛의 궤적, 미혹의 궤적. 또한 저리 비린 길을 걷는 걸까? 나무 아래 죽은 물고기들이 수복하다. 부패가 진행되면서 연두빛 새살은 돋아난다. 지는 목련 아래의 비참은 밤늦도록 피어난다. 빛의 궤적 읽고 왔습니다. 다카포, 목련이 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희망. 실험을 든 어스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쭉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중간고사 모두 잘 보시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김이윤이었습니다. UBS